시간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 단 그늘 놓고 봄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이 날리는 초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아 모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아 세월이 휘행 또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 단 끈을 놓고 봄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이 날리는 초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아 모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